노가바 아시지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주로 대학가나 노동 현장에서 유행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이 노가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워싱턴의 라디오 방송국에 이 노래 신청이 꽤 밀린다는데요. 원래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I am woman, hear me roar in numbers too big to ignore. And I know too much to go back and pretend. Helen Reddy가 부른 I am woman. 그런데 Rob Eisenberg라는 사람이 I am woman을 I am Hillary로 바꿔서 미국의 First Lady를 노래했습니다. 나는 힐러리. 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보라.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끌어갈 수도 있네. 백악관에서는 내가 가장이라네.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리고 2절은요. 클린턴 대통령이 노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클린턴. 나는 이혼당할 수 없네. 나는 이혼당할 수 없네.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영화 라밤바 중에서 라밤바, 로스 로봇의 노래였습니다. I'm Hillary라는 노래, 정말 참 재밌죠? 미국이 참 재미있는 나라여서 그런 노래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요. 변화하는 사회가 그런 가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리라는 유행어를 말하면서 괜히 이런 현실을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꼭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여성 해방은 진정한 남성 해방도 될 수 있으니까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설원숙 씨, 몇 가지 질문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질문 A에 있는 코파카바나의 영화 제목은 파울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체비 체이스가 주연한 영화고요. 이 노래는 메레이 매닐러가 불렀죠. 자, 들어보세요. 코파카바나. herself half blind. She lost her youth and she lost the Tony. Now she lost her mind at the Cobra, Cobra Cabana, the hottest spot north of Havana. At the Cobra, Cobra Cabana, music and passion were always the fashion at the Cobra. Don't fall in love. Don't fall. 영화 Foul Play 중에서 베리 매닐로의 코파카바나였습니다. FM 영화음악에서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에 시사회를 마련합니다.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영화 사라피나 시사회를 갔는데요. 4월 28일, 29일 양 이틀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표를 우선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월 22일 수요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 5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엽서를 보내주실 곳은요. 서울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FM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엔 아젤리아. 예, 공기롭이 장모입니다. 우리 쌀밭 꺼내.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대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자카레의 음모 중에서 월츠, 미셸 클레망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코드네임 자칼. 그는 귀부인도 한눈에 반해버릴 만큼 매력적이며 머리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냥꾼 자칼처럼 항상 혼자 움직이는 최고의 청부살인업자죠. 그는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한 드골 장군을 암살하려는 극우 비밀 조직 OAS에 의해서 고용됩니다. 프랑스 해방 기념일, 군중의 환호 속에서 드골은 자칼의 총에 부착된 망원 렌즈에 포착됩니다. 하지만 노련한 명수사관 레벨에 의해서 이 마탄의 사수 자칼은 최초의 실패를 겪게 되죠. 지상에서 영혼으로를 감독한 프레드 진네만은 자칼의 행로를 추적하면서 냉혹한 킬러의 전형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자칼 역을 맡은 에드워드 폭스는 냉혹한 신사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영화사상 가장 매력적인 킬러가 됐습니다. 암살자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문필가 에머슨의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암살자는 역사의 강력한 의문 부호를 제기합니다. 자칼에 의해서 드골이 암살됐다면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시저가 브루터스에게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로마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게 저격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차 대전은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1차 대전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요. 여하튼 이렇게 역사 속의 암살자는 수많은 가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남북전쟁과 흑인해방의 영웅 링컨 역시 1865년 4월 16일 남부의 불만 세력이 보낸 마탄의 사수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일 링컨이 저격당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많은 치적을 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역시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폭력이 짐승의 법칙인 것과 같이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비폭력을 주장했던 간디였지만 그 자신, 이 짐승의 폭력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Mahatma Gandhi was not the commander of armies, nor a ruler of vast lands. He could not boast any scientific achievement or artistic gift. Yet men, governments, dignit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joined hands today to pay homage to this little brown man in the loincloth who led his country to freedom. In the words of General George C. Marshall, the American Secretary of State, Mahatma Gandhi has become the spokesman for the conscience of all mankind. He was a man who made humility, simple truth, more powerful than empires. And Albert Einstein added, generations to come will scarce believe that such a one as this, ever in flesh and blood, walked upon this earth. 영화 간디 중에서 1948년 1월 31일 유명한 인도의 라비 샹카의 연주였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고요. 리차드 어텐버로 감독, 벤 킹슬리 주연의 영화 간디는 인도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간디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젊은 시절부터 회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갈등을 막으려다 암살당하기까지 간디의 일생은 폭력에 대한 거부로 일관되어 왔죠. 비폭력이란 악을 행하는 의지에 얌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자의 의지에 대해 전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간디의 비폭력 선언과도 비슷한 상황이 지구의 저쪽 엘살바도르에서도 펼쳐집니다. 바로 영화 로메로의 주인공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입니다. 샤베스 대주교가 이끌던 산살바도르 대교구는 지주계급과 부패한 정부에 대항해서 억눌린 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 교황청은 샤베스 대주교가 은퇴한 뒤 보스파 성직자인 로메로를 그 후임으로 선정합니다. 로메로는 교회가 반정부 활동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도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제에 대항하는 것도 싫어하죠. 하지만 로메로는 점차 죄어오는 군사정권의 이 폭력적인 탄압에 자기 나름대로의 항거 방법을 택합니다. 부정선거의 와중에서 로메로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마침내 군사정권은 로메로를 처치하기로 합니다. 신도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로메로에게 오늘 미사를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로메로는 성당으로 향합니다.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의 총탄 앞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어떠한 폭력적인 의지도 자유와 정의를 말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몸소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암살자는 그의 심장을 쏘았지만 동시에 군사정권의 칩으를 쏜 것이기도 하죠. 벤 세레무스,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는 지금도 로메로 같은 암살자의 타겟들에 의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영화 로메로 중에서 듣겠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에서 몰다우강. 오늘은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영화 로메로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제트, 그는 살아있다. 코스타 가브라스의 제트는 후진국 정치의 또 하나의 암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암살이라기보다는 공개적인 테러에 가깝지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아주 섬뜩한 비유로 시작됩니다. 군사정권의 강요회의. 남부지방에 퍼지고 있는 포도의 병충해 피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이어서 그 대책을 토론합니다. 전염성이 있는 포도 병충해는 일거에 박멸해야 한다고 군사정권의 고위층은 힘주어서 말하지요. 그것은 곧 외국에서 돌아와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야당 지도자 제트에 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 계속 보이던 중 제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픽업트럭을 타고 달려온 괴한들의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만 한 젊은 검사에 의해서 점차 베일을 벗습니다. 하지만 곧 증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제트의 죽음을 파헤치려던 검사도 직위에서 해제되고 말죠. 폭력은 대체로 도덕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48년 걸려서도 안 되었던 일을 겨우 이틀 만에 해치운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말처럼 종종 독재자는 암살을 즐깁니다. 동시에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암살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장준하 씨의 의문의 죽음처럼 그것들은 종종 역사의 베일에 쌓여서 잊혀져가기도 하죠. 하지만 제트에서처럼 그리고 로메로에서처럼 역사는 곧 그들을 죽인 암살자의 모습을 언젠가는 들추어내고 말죠. 영화 제트의 타이틀 뮤직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겠습니다. 영화 제트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민주화가 덜 된 후진국에서 암살은 종종 최상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소위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암살은 정신이상자의 광기 이상일 것이 아닙니다. 맹신과 아집, 그리고 정치적인 광기가 암살자의 방아쇠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존 F. 케네디 역시 마탄의 사세에 의해 숨을 거둡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는 그가 왜 암살당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역사는 다시 암살자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달라스의 지방검사로 케네디 암살 사건을 맡게 된 검사 게리스는 모든 권력기관이 사건을 유야무야로 만들려고 할 때 오로지 혼자서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매달립니다. 그 결과 그는 기업가들과 FBI 그리고 유태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방성과 군부의 실력자들을 배후 세력으로 기소하고 말죠. 하지만 60년대의 토양에서 자란 올리버 스톤이 이 영화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배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JFK의 죽음이 길게 드리운 60년대의 어두움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세대의 한 프레이이기도 하죠. JFK의 암살은 그의 진보적 성향과 뉴 프론티어 정신, 비틀스, 그리고 락앤롤로 이어지는 60년대 세대의 장밋빛 미래에 방아쇠를 당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JFK의 죽음은 한 세대의 정신, 그것의 죽음을 뜻하죠. 영화 JFK의 프롤로그 듣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JFK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이른바 문명화된 사회에서 암살이 얼마나 정신이상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실화가 있죠. 힌클리라는 청년은 조디 포스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그는 자잘히 쪼개진 비스킷 부스러기처럼 모든 것이 개체화되고 객관화된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소외감을 극복할 방법으로 이 암살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암살의 힌트를 얻은 영화가 있어서 한참 화제였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월남전에 참가했지만 그 후 사회의 냉대 속에서 택시 운전사로 살아가는 로버트 드니로, 트래비스는 어느 날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시빌 셰퍼드를 태우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트래비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지요. 그 결과 트래비스는 각종 총기를 사모은 뒤에 집에서 맹렬히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오로지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죠. 펑크족처럼 머리를 깎고 두툼한 군용 잠바 안에 총을 숨기고 유세장으로 들어가는 트래비스. 하지만 그의 어색한 모습은 곧 경호원들의 눈에 띄어서 암살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암살에 실패한 트래비스는 나이 어린 창녀 조디 포스터가 고용돼 있는 사창굴로 갑니다. 언젠가 그녀는 그에게 자신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트래비스의 알 수 없는 분노는 사창굴의 포주들인 사내들에게 퍼부어지죠. 한 발, 또 한 발. 트래비스는 피투성이가 돼서 총을 쏩니다. 결국 그는 영웅이 됐지만 영화는 시종일관 그를 암살자의 위치에 서게 한 뉴욕의 음침하고 삭막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암살자의 세계란 바로 우리들이 사는 그곳,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로버트 드니로는 그 특유의 어리숙한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입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수유 2동의 이승일씨. 자, 녹음 준비되셨어요? 영화 아담스 패밀리 중에서 아담스 그루브, 해머의 노래입니다. 영화 아담스 패밀리 중에서 해머의 아담스 그루브였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이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작은 선물, 영화외 시사회표입니다. 4월 28일, 29일 이틀간 서울에 있는 한 극장에서 영화 사라피나를 상영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4월 21일 수요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5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것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서산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화가 평일에 상영되는 점, 그래서 주말에 상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은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서울 경기 그 일원에 사시는 분들께만 이 표를 드릴 테니까요. 엽서를 보내주실 때도 혹시 지방에 계신 분이 너무 기대를 가지고 엽서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음악 선물 멋있는 걸로 띄워드릴게요. 서울 부가현동의 김병인 씨, 전북 1위의 이현선 씨, 서울 강서구 방화이동의 강신혜 씨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